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선건조례 점에서 나이지리아 국회 상원의원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이지리아 국회 상원의원 아부둘라후 아다무가 최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